고민 고민 고민해왔어. 문득 던진 생각은 시작한 네가 끝나지를 않아. Oh, oh. 이 너를 꿈에서 널 계속 찾게 돼. Thinking about you, about you. Yeah. 앞서는 바보 같았던 뒤에서만 용담했었던 그렇게 그저 그랬던 내가. Yeah, yeah. 지금도 그닥 다르진 않아. 달라진 건 딱히 없지만 그래도 그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내 맘을 너에게 오요. 기억 속에 우리 둘 모습은 어리긴 어렸지. 참 예뻤던 나를 작은 꽃잎 하나 둘 우리 추억 하나 둘 하나하나 다 잊지 않고. I'm thinking about you, I'm thinking about you, I'm thinking about, I'm thinking about, I'm thinking about you. I'm thinking about you, and I'm thinking about you. All I think about is you. 힘없이 떨어지는 꽃잎은 예쁘게 피었던 우리도 그 모습 모두 간폭에 유화 번지고 흘러내리는 마저도 아름다운. 시간은 나 혼자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다 밀려남들 깊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잠겨도 넌 날 열어서 떠내줄 수 있어. 앞에서는 바보 같았던 뒤에서만 용감했었던 그렇게 그저 그랬던 내가. Yeah. 지금도 그닥 다르진 않아. 달라진 건 딱히 없지만 그래도 그냥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내 맘을 넘으며 너에게 오요. 기억 속에 우리 둘 모습은 어리긴 어렸지. 참 예뻤던 나를 작은 꽃잎 하나도 우리 추억 하나도 하나하나 다 잊지 않고서. I'm thinking about you, I'm thinking about you, I'm thinking about, I'm thinking about, I'm thinking about you. I'm thinking about you, and I'm thinking about you, about you. I'm thinking about, I'm thinking about, I'm thinking about you. 솔직히 답답해. 내가 왜 이런 건지 아직까지도 모르겠어.